show. What? Change your mind. Yo, bring it on. 한 수도승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한 젊은 제자가 맛있는 수프 냄새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금식을 함께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육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의 따가운 시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꾸짖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스승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은 그 제자가 먹었던 수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것이 가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한 경건과 돈독한 신앙이 오히려 우리 옆사람을 짓밟고 우리의 스스로의 영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짓밟을 영성조차 많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내 남자 추잠 60분 시작합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트로가 점점 어려워져. 이게 뭐가 어려워? 점점 이렇게 한학적 아니 쉽게 쉬운 걸로 가져온 거야 지금. 일부러 쉬운 걸로 갖고 왔구만 못 그러니까, 알아듣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지 말고 많이 먹자. 저희 수준이 이래요. 왜? 듣는 분들은 이해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자,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고 듣고 오시죠.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I am Kingclers.net. 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그 이 광고를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있어서 저 주변 분들만 눈치로 이게 뭐겠구나 싶은 분들만 있지. 그냥 CM송인 줄 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스튜디오 대여도 가능하고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이 레슨도 하실 수 있고 곡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클러스.net 그 정확하게 T-I-N-K-L-E-R-S 팀클러스 S.net으로 접속해서 여러분 음악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어떤 분들이든지 여기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가요 그 예, 무슨 구지? 중랑구, 중곡동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저희 아지트가 밝혀졌네요. 신사도 테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신사도가? 아니,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아, 아직. 아니, 안타깝게도. 우리 녹음 날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오면은, 네. 녹음실 주인만 피를 보겠지. 네, 그러면은, 오늘은 사연을 소개한 대신에 저희가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저희가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플이 달립니다 이제. 악플. 아, 진짜 감사해요. 감사. 우리 아니 이게 이거 뭐냐면은 레이저로 올라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아름아름 그냥 어차피 방송을 듣는 걸 좋아할 사람만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악플이 달리니까 그 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너의 마음에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아니 악플 다시는 분들은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방송을 안 듣고 다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 풀로 다 안 듣는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미안하다는 요 부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사실 끝까지 들으면은 저희가 되게 몸을 사리는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럼요. 발췌해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럼요. 예. 끝까지 듣다 보시면 얘네들이 되게 몸을 사리고 있구나. 그럼요. 얘네들이 되게 소심하구나. 그런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 메이저로 그러니까 뭐냐면 악플이 달았다는 얘기는 이거에 관심 없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의 방송이 노출될 정도로 아... 우리가 뭔가 많이 뭔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뿌듯하네요. 네. 우선 리플의 반이 악플이 되는 그날까지. 아... 왕비호도 아니고 반 이상은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 이 악플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그날 바로 저희 막 단체 카톡 돌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소개는 그거 저희가 드디어 악플이 달렸다. 네.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근데 우리 네. 자기 소개 안 해? 이렇게 됐어. 이거 봐. 매너리즘에 빠졌어. 이거 봐. 이러니까 악플이 달리지. 초심을 잃었어. 악플이 달려. 에피소드가 벌써 10개가 넘어가니까. 악플이 달릴만 합니다. 네, 제대로 합시다. 팝빵 탑10 안에, 아니 탑10이 아니지. 탑100 안에 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 배가 불러가지고. 마치 빌보드 탑100 안에 든 싸이어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분부터. 예. 네. 덕력은 공력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더광입니다. 아, 네, 오더광. 이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억양이나 말투에 자신감도 더 붙고 여유가 약간 있어. 아, 여유가 있어. 아,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알게 된 거지. 알게 그러니까 되면서. 내가 지금 아, 내가 좀 먹히는구나. 내가 내뱉은 말을 몇 명이 듣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으면 뭐해. 안 생겨요. 아니 곧 소개팅 하신다고? 어 정말? 아유 그러지 말아요. 뭐 네 그 소식은 네 다음 방송에서 한번 다음 방송에서, 네, 다음 방송에서 소개팅 후기를 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괴수 28호. 네. 괴수 28호님은 소개팅 뭐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저는 소개팅은 네. 안 합니다. 왜요? 또 오해받을라. 또 오해받는다. 왜? 상대가 여자라서? 그게 아니 상대가 여자라서니 상대가 여자라서? 사람의 매력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한번 만나서 서로가 무슨 상품 고르듯이 이렇게 만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안 맞더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이유를 들이미지 마. 아니 그냥 하다 안 돼도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 아니 이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말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재밌는데. 그죠. 당연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볼 때 외적인 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외적으로 끌릴 수가 있는데. 오래 두고 보고 싶다. 옆에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뭘 되게 잘 섬기는구나 아니면 이런 게 나랑 좀 맞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지금 이제 나만 이상해 들었는데 우리는 다 요 용어가 익숙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게 됐는데 몸을 섬긴다가 여기 잘 설명을 해야 돼. 넌 크리스찬이 듣기에는 아 이게 두고두고 옆에 보고 몸을 잘 섬기는지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공동체를 뭐, 위하여 좀 뭔가 헌신할 줄 아는 헌신하거나 아니면 뭐 네.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이 뭐 성품적인 것들인가 성품적인 네. 매력을 찾고 싶은데 네, 네, 네. 그게 소개팅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나는 그게 그래서 딱 너무 단발로 만나는 단발성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개팅을 제가 여태까지 6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6번 다 애프터를 제가 받았어요. 이야 네. 강한 자신감이구만. 네. 그래서 자랑입니다. 소개팅은 이제 안 해요. 10번 치울까? 아, 뭐,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쪽에서 먼저 애프터를 신청했다. 최근에 야. 최근 아니면 두 달 됐나 한 달 됐나 그분도 이렇게 만나고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좀 아닌 거야. 그 자리가 앞으로 내가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 요새는 소개팅이 굉장히 쿨해져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 근데 서로가 아니야. 그럼 딱 그렇게 10분 만에 얘기는 아 제가 생각했던 분이랑 많이 다르다 하고 바로 일어나서 오는 사람도 있대. 10분 만에? 아, 내가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스타 같은 거 먹으러 가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그치. 돈이 아, 아깝다 이거야. 아. 이게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매한 시간에 만나는 거야. 4시쯤 아. 카페에서 만나. 커피 카페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먹고 차를 한잔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제 밥까지. 밥으로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고 요즘에 뭐 그런 소개팅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어떤 그 남자들이 보통 밥을 사주니까 그런 게 아깝지만 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남자 만나려고 뭐 꾸미고 뭐 하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수고스러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만났는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바라는 이상이랑은 좀 다르더라고. 이분은 이게 여자분들한테 팁을 좀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나이가 저보다는 좀 위셨는데 일단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 다 하셨고 훈련 다 하셨어요. 용사. 주님의 용사가 돼서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분의 지금 위치에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어도 본인의 대표로 해도 될 만큼 영적 어머니. 아니 그런 분 어디서 만나? 그러니까 그게 영적 어머니. 이제 실명을 까면 어미.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때부터 쭉 사시면 거기서 또 사회국 담당을 하신 거야. IBF 좀 빡세죠. 빡센데 사회국이 굉장히 또 거기서 제일 세거든. 사회국에서 쭉 하시면서 막 여러 가지 일 다 하시고 다른 학교랑 교류 다 하시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또 졸업하시고 나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예술전도단 DTS를 또 받으시고 또 뭐 어디 강연이나 훈련은 다 받으시고 굉장하시네. 뭐 지금 좋은 분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는 남자 볼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돈도 내가 벌 테니 남자에게는 돈 안 벌어도 된다. 거의 이 정도시더라고. 근데 아, 나 무섭더라고.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아,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만날 클라스가 아니구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얘기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취미가 남산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 네. 같은 거 등산하고 이런 거 좋아 얘기를 했어. 근데 소개팅 끝나고 나서 내가 별로 연락을 안 했지. 그랬더니 이틀 뒤에 저랑 남산 산책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한테 너무 과분한 분이어가지고 어렵겠다고 그랬지. 나쁜 남자예요. 아니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이게 만나는 와중에 상대방이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즐겁게 그냥 놀 수 있거든. 두세 시간 세네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 대 사람을 만났다 좋은 만남을 생각을 하고 근데 상대방은 이 만남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그치, 호감을 재밌어. 느꼈구나 재밌으니까. 서로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 경우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호감이 있구나. 사실 저라도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똥 씹은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아니, 여기 네 명 다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말을 재밌게 하려고 하고 분위기가 그냥 아니 그 누가 그냥 싫은 표정을 억지로 지으면서 2시간 또 앉아 있는 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제 일신상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개인 소개를 하려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다음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는데. 예, 주잠 60분의 비주얼 담당, 웃음 담당 맡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훌륭해. 자신감은 훌륭합니다. 네. 남자 자신감이죠. 아니 우리 남자 자신감이죠. 요새 또 이렇게 교류하거나 교제하는 어떤 이성은 없으신지. 전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꺼 아닌 형꺼 같은 분이 하나만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조직하고 조작하는 소유하는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린 왕자, 고요 속의 폭풍간장을 자용한 MC 실버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개를 하는 데만 해도 이제 시간이 훅훅 가네요. 쓸데없는 소리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잡담이 늘었어요. 점점 이제 오랜만에 주말에 녹음을 하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지금 그렇죠, 서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저번 방송 들으신 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제목을 보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에비메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목을 내가 뭐라고 썼지? 개독교 말고 기독교로서 기독교, 예. 어, 다들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아, 마음의 아. 준비를 하고 재미없을 기대를 하고 어. 잠자기 전에 들으실 분도 있었을 거냐. 아 오늘 재미가 없겠지 하면서 들으면서 자야지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은혜로운 마음으로 자야지 했는데 미안하다가 나온 거야. 아, 아. 아 진짜 여러분의 기대를 무너뜨려서 정말 네? 미안하다. 아, 앞으로 한두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네. 종종 나올 것 네, 같아요. 한두 회 정도는 더 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방송을 들으시진 않겠지만, 고승덕 씨에게도 저희 가정사로 저희가 웃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웃길 수 있는 소재가 너무 그게 세요. 네. 저희가. 버리기 아까운 크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렇죠. 정말 죄송하지만 늘 저희가 미안하다 할 때마다 그 미안한 마음에는 고승덕 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네. 꼭,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럼 저희가 원래 오늘 준비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사연 소개는 아까 그 악플 달렸다. 네. 라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네, 네. 최근에 일어났던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네, 네. 가지도록 하죠. 일단 처음에 그게 있죠.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우리 문창극 전문 참극 네. 청문회를 할지 말지를 앞두고 계시는 그 총리 지명자 네. 총 후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같은 네, 말입니다. 총리 지명자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 영률 교회 장로님이시고 지금 관객으로 오신 네, 지금 현재 교회 다니십니다. 밖에 관객으로 오늘 교회 교인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어. 그분이 깜짝 놀랐다고 동영상을 보고 저게 우리 교회 강단 같은데 동영상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의자가 보이네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그렇죠 자기네 교회 장 참 그분의 말이 지금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2조 500년을 호송세월한 민족이다 아...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 안중근 의사와 우리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이... 영상 다 풀로 보셨어요? 아, 전 풀로는 못 봤는데요. 저도 풀로는 못 봤어요. 그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게 사람을 모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풀 동영상을 보고 나면 더 화가 난대요. 전문은 읽어봤는데. 아, 전문은 전문 읽어봐. 그 네. 영상을 딱 이렇게 타이핑한 거 어떤 거 같아? 어두워은 참담하죠. 어쩌겠어요. 아니 나는 사실 이제 언론에서 겁나 이제 까잖아요, 네. 까이고. 네네네네. 근데 다 들었는데.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별로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깔고 있는 정도보다는. 그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이제 뭐 돌아보니까 그때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이었다. 이제 개인의 어떤 간증 같은 느낌인데 개인의 삶을 지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나라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내가 생각보다 정말 생각보다 별로 나는 안 이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강단에 서 계신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비슷한 류의 쓰레기 같은 말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내정이 생긴 것 같아. 사실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되게 일반화된 얘기이죠 사실은. 이게 일반화된 얘기야? 뭐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자주 들어요. 뭐 이제 뭐 시련을 주셔서 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주셨고 6.25 전쟁도 이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죠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아니 그 대형 선생님께서는 역사 네. 전공이고 마침 전공이 근대사잖아요 아 현대사긴 한데요 그 예, 뭐 비슷한 시대 네. 시대긴 한데 뭐 제 감상은 뭐랄까 그 이광수와 윤치호의 재림이다. 아, 예, 뭐. 이광수는 조금 아는데, 윤치호는 어떤 분? 윤치호가 이제, 뭐, 개화기 우리나라 이제 인사인데, 뭐, 굉장히 초기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온 분이고, 네. 뭐, 몇십 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썼던 분이고, 와. 그 시대엔 윤치호 일기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일기를 그걸, 영어로 썼다고, 그 시대에? 몇십 년 동안 계속 영어로 썼어요. 아. 굉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뭐 이제 좀 민족주의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친일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친일이 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똑같아요. 이제 조선 민족을 열등하니까 일본한테 이제 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뭐 정당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이게 일제시대 수많은 친일파들의 되게 전형적인 논리. 우리는 원래 거죠. 지배를 당해야 지배를 당할 만하니까 망할 만하니까 망했다. 는 식의 논리인 건데 뭐 전형적으로 어떤 친일파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뭐 언론인이었을 때는 뭐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말을 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로서의 어떤 역사관으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분이 얘기하셨던 그 논리를 그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우상 섬기고 저게 무식이냐. 그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지배를 받죠. 그 막 딴 나라 지배 받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너희도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싫어 이러고 뻥찬 건데 우린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지금까지 안 믿었어 이러고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 근데 그쪽 하니까 그쪽까지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을 하기를 그쳤는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좀 대형 교회인 경우, 좀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인 경우에는 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여서 이질감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느꼈을 거라는 게 좀 슬픈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당사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 영상을 봤어요. 네. 다들 끝나고 하는 얘기가 아니 이 영상이 왜 문제야? 다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군요. 그분들의 역사관하고는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 이게 되게 패러디가 또 많이 양산이 됐더라고요. 그 우리 카톡방에서도 막 보고 웃었는데 뭐 일본 너네들은 전반전을 허송세월한 민족이다. 게으른 민족이다. 거기에 이번에 드록바의 뜻이 있는 거야. 드록바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드맨. 아니 나는 아니 그러면 이 아저씨는 딱 세월호 사건을 보고도 아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치. 너희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걸 허송세월을 보내왔으니 뭐 이제 그런 거죠. 미개한. 그러니까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죠. 발언을 하고 그런 거는 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여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치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당장 그만두세요. 저희는 못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 방송이 들키는 순간 저희 생명은 끝납니다. 여러분의 창자까지 털릴 겁니다. 아마 진짜. 네. 저희 뭐 이미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아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지역구에 나가면 안 되고 비례대표로 가야지. 또 새누리당으로 다 역시 정치 전략가. 그렇죠. 혹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 제일 여당으로 무조건. 그렇죠. 예. 보수 집단을 가서 뿌락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빨리 변절하세요. 요것만 따서 나중에 쓴다 이제. 요것만 따서 나중에 쓴다니까 막 이제. 네, 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아,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렇게 막 뉴스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네. 밀양 송전탑 사건이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 밀양 송전탑은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지으려고 하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했고 네. 아직까지 이게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약간 행정 대집행이 들어갔죠. 예, 집행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별로 막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송전탑이 뭐가 나쁘다고. 그러니까 송전탑이 뭔 문제지? 이러고 좀 알아봤는데 그게 좀 세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 송전탑이 근처에 아예 생물이라는 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국인지 미국에서 실험한 영상을 보니까 아유 진짜 생존권 장난 아니던데 예, 생존권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뭐 거기에 해서 뭐 땅값이 떨어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가축은 그냥 가면 죽고 뭐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형광등인데. 아, 저도 봤어요. 폐형광등이야. 그러니까 형광등으로서 기능이 이제 떨어진 형광등인데 그 송전탑 근처 땅에다가 그냥 꽂았거든요. 불이 들어와. 그러니까 광선검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스타워즈를 사람이 손에 들고 있어도 불 들어와. 광선검이 돼. 그냥 그 파장으로만 전장기 파 너무 심해서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미 쓸 수 없는 폐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나 그거 보고 그건 좀 충격적이네, 심하더라고요.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그 송전 타임 뭐 필요한가?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 방법밖에 없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땅에서 평생 이제 자기 본거를 두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았던 분들인데 나가라고 하고 그게 좀 되게 그러니까 아예, 쉽지 않더라고. 아예 내가 사는 곳이 죽음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그런 것도 되는 있고. 그래서 송전탑을 세우는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 근처에 원전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근처에 원전을 하나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원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 지역에 전기가 모자라서 원전을 하나 새로 세우고 송전탑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수도권 지역에 전기가 모자라다는 건 이제 결국 핑계로 드러난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 그 전력공사 한전 예, 네, 한전 사장님 분을 저기 각하께서 각하 아는 분을 하나 앉혀놓으셨는데 이제 각하 아는 분이 하니까 앉혀놨으니까 뭔가 성과를 하나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비축 전기량 이제 그걸 좀 줄였습니다. 그거 양을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줄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고 나니까 갑자기 여름 되니까 이제 정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지난 한 2, 3년간 생각보다 수도권에 정전 사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누진세 같은 게 붙고 그 전기 아끼자 이런 운동 불고 사실 5년 전만 해도 수도권 지역의 정전은 거의 생각도 못 했던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쵸. 근데 그게 사실상 이제 전력 보유량을 줄여서 그런 거고, 이제 그걸 핑계로 원전 하나 새로 만들고, 또 송전탑도 세우려고 한다. 사실 이제 그렇게 드러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환경 문제랑 정치 문제가 이제 다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각하께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아, 네. 수주하셨잖아요. 네네. 그 나중에 밝혀진 얘기라고 하는데, 그 신고리 3호인데 그 새로 짓는 네? 원전 신고리 3호인데 그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세워주기로 한 원전이랑 동일 모델이래요. 이게. 신고리 3호가 그래가지고 근데 계약서상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게 그 한국에 먼저 세워봐라. 니네 땅에 먼저 세운다. 그러니까 신고리 3호가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만큼을 갖다가 보상금으로다가 줘야 되는 조항이 있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빨리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많이 파셨어.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다각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지? 뭐 BBK 때부터 쌓인 내공이 여전한 거죠. 원전 계약한다고 해서 자원외교로다가 엄청 홍보 많이 했잖아요. 외교 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재살 깎아먹기식 외교였다.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뭐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런 정치적인 거는 또 행정적인 거는 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면 뭐 사정을 잘기도 어렵기도 하겠고 또 저희가 거의 가본 적도 없고 그분들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어서 사실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뭐 좀 더 현명한 판단 혹은 현명한 결정이 어딘가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협의점이나 합의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얘기할 이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은 소녀시대 태연 열애. 제가 개인적으로 탱고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십니까?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이로써 소녀시대는 멤버 9명 중 올해 열애설만 5명이 터진 게. 누구죠? 일단은 그 대놓고 사귀는 사람이 수영이 있고. 수영이 누구랑 사귀지? 전 정경호랑 사귀잖아. 윤아가 이승기랑 사귀고. 이승기랑 사귀고, 제시카가 뭐 재미교 부분이랑 열애설이 났었고, 그 다음에 효연은 아예 그 결별. 결별 사귀다가 베란다에서 맞았죠. 때렸나? 때려가지고. 사귀다가 뭐 아예 결별. 결별 난 걸로, 그러니까 사귀기 전, 사귀기 전에는 안 나가다가. 결별설이 먼저. 결별설이 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티파니도 났잖아요. 티파니도 있구나. 티파니랑. 티파니는 사귀도 공신이네. 여섯이네. 3분의 2네. 이선희, 저는 순규 씨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수만이 소녀시대를 이제 버리고 있군요. 열애설.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분들 나이가 많아요. 그런가? 그분 나이가 적지 않아. 80년대생들입니다. 제일 본인들이 예쁠 때 연애하고 싶겠지, 사실 지금. 그렇죠.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이 사건을 통해서 팬들이 가수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전 놀라워가지고. 아, 어떤 점이? 그러니까, 아, 전 사실 딱히 좋아하는 가수가 없습니다. 네. 좋아하는 가수 없지만, 막, 박효신? 뭐, 이렇게 되면 뭐, 팬질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팬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깔렸을 거라고.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팬의 자세. 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막,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제 이런, 그런 반응들이 이제 주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SNS에 올렸던 것들이 다 우리를 농락했던 거다. 태연 씨가 인스타그램이라는 네네. SNS에 사진들을 올렸는데 거기에 뭐 서로 부르는 애칭, 뭐지? 뭐 그런 커플, 게 숨겨져 뭐 있다.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은근히 올리면서 팬들 농락했다. 네, 뭐 오레오 사진이 대표적이죠. 아, 그래요. 오레오 멋지죠. 사진을 올렸는데 오레오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레오가 너무 좋은 네, 맛있으니까. 근데 오레오가 까만색하고 흰색이잖아요. 네. 하얄 백, 검을 현 해서 백현이라고. 아,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 거의 그래서, 뭐 무슨 프리메이슨인데? 아니, 거의 표창원이 왔다 가서 지금. 표창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태연이 네. SNS에 그리고 컵 선물 같은 걸 받았어. 스타벅스 컵. 스타벅스 로고에 이제 그. 태연 얼굴이 합성된. 얼굴이 합성된 컵을 받은 거야. 그래서 태연이 이제. 땡큥 베리머치 이렇게 썼어. 땡큥 베리머치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탱은 탱구고 큥은 이제 백현의 애칭인 거지. 아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거의 지금 팬들이 있어요.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SNS를 프로파일링이 정말 그 옛날 거까지 다 뒤져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막 그 심지어 태연이 그래서 막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문도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미안한 일이 되는구나. 아니, 그런 것도 미안하다 이걸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이 가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공인이냐 화나서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뭐 노래나 춤이나 연기를 연습해서 어느 위치 올라가서 네. 이렇게 부와 명예를 많이 거머쥐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인기 관리, 팬 관리,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까지도 자기가 버는 직업적인 특성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 당연히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이게 그 일본의 유명한 여자 아이돌은 그 열애설이 터지고 네.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그게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그 본인이 셀카로 그 삭발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와. 팬들한테 사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사죄를. 그래서 아 이게 아, 참 이 관계 참 정말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최근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연예계에 별 관심이 없어서 네 그렇게까지 관심이 뭐 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사태를 보면서 아 이런 사건들이 있구나를 보면서 아 이게 또 굉장히 독특한 인간관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피곤한 해봤습니다.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한 직업. 아 그리고 요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오. 저 개인적으로 그 이영표 씨 막 예언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다 맞추는 거야.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 아, 그래서 내가 딱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소름이 쫙 떠도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 음성이 딱 들어온 성령, 게 뭔지 성령의 알아? 계시, 성령의 계시. 이분이 신사도다. 아, 이분이 새로운 사도가 나왔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직통 계신 거. 이런 분만 야, 이 사람보다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러네. 미래 얘기 다 맞추는데. 그러네. 거의 지금 뭐 지금 이제 이영표 해설이라 해야 되나? 네, 이영표 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대부분 사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별명이 거의 뭐 작두 뭐 이런 식으로 인당 뭐 표시하다 그런 식으로 붙죠.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신사도 성령님께서 계시 성령님을 감동하심으로 네, 기도를 열심히 한 거 평소에.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도의 그 멤버 안에 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세계 사도 연맹 세계 사도 연맹에 추천합니다. 저는. 말이 나온 김에 네. 그 오동형님은 알제리전하고 알제리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사실 이 방송은 이미 알제리전 이후에 나가는 거니까 저희 그 녹음은 알제리 이전입니다. 네. 이제 근데 방송은 이제 이후에 나갈 거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동형님께서는 아니, 뭐 여기서 우리의 어렵다. 사도성이 나오나요? 이게, 이게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거야. 영빨 검증. 영빨 검증하려고 하는 거야. 네. 스코어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물어보는 걸로.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대본 세계인님은? 저는, 한국의 2-1 승리 예상. 2-1 승리? 2-1 승리. 아, 그럼. 아니, 저는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월드컵 하기 전에 되게 못했잖아.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2무 1패로 탈락할 거다. 네.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전에? 1무를 했으니.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들 놀란 거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하지? 우리나라도 놀랐어.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잘하지? 그래서, 아, 저도, 1-1 무승부. 1-1 무승부. 하나를 고른 다음에 1-1 무승부. 2무면 거의 탈락이야. 그렇죠. 벨기에를 이겨야 되니까. 벨기에를 이겨야, 근데 2무하고 벨기에 이기면 경우의 수 없이 거의 무조건 진출인데. 2무 1패 탈락할 것 같습니다. 2무 1패 탈락. 네, 잘하지만. 2무. 몇 대 몇으로? 아니다. 이번에 경기장이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 5도야, 온도가. 영상 5도? 아니, 되게 춥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남미 팀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러시아 애들은 전반만 지나도 지금 정신이 더워서. 더워서 이를 정도인데, 남미 애들은 원래 거기 살던 동네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그치. 지금은 이제, 거기 파카 있는 동네래, 지금. 아, 그래? 우와. 그래서. 남만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약간 춥다 느낄 정도인데 알제리 사람들은 진짜 엄청 춥다. 북한이겠네. 그래서 그게 약간 변수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1-1 무승부. 1-1 무승부. 네. 저는 2-0 하겠습니다. 2-0 승리. 2-0 승리. 2-0 승리 하겠습니다. 영빨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0 승리 하겠습니다. 2-0 승리하고 손흥민 한 골 하겠습니다. 손흥민 한 골. 나머지 한 골. 나머지 한 골은 박주? 아니야. 박주영 애매하고 김신욱 아니면 이기는데 김신욱이 들어가냐 마냐는 잘 모르겠어. 이로써 저희는 전부 영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영 씨는 벤치 앉아 있을 때 그 팀 승리합니다. 그 팀 승리. 맞아. 정확해. 정확해. 액바지 무녀. 그치. 꿀바지 무녀라고. 꿀발이 있어가지고. 꿀바지 무녀라고. 액바지 무녀. 아스날도 걔. 그분이 계실 때 잘했잖아요. 벤치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실 때. 제일. 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한 거의 한 8년 된 아스날 빠예요. 네. 근데 박시영이 벤치에 있을 때만큼 아스날이 전성기였죠. 그때. 그러니까 거의 전성기만큼 해. 전성기는 옛날에 있었는데 전성기만큼 하더라고. 네. 아 이게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주영 선수가 그 팀에 있을 때 경기에 뛰면 다 치고. 네, 그렇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 팀이 다 이깁니다. 네, 이깁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벤치에 앉으면 액바지 무슨 뭐 액바지 무녀. 네. 나쁜 기운을 먹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재미 우스갯소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도왕님의 예상 스코어는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네. 아, 네. 검증 레벨이 재밌겠네요. 아 그럼 이제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네.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주제 뭐 있나? 하나님 나라와 재정 관계. 아 재정 관계. 재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저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고정 수입 알바 말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죠. 뭐 3년 차죠. 네. 3년 저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대학원생님은 대학원에서 네. 돈 주시나요? 농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얼마씩 좀 받고 있습니다. 용돈 네. 정도. 네. 용돈 정도. 네. 충분하진 않고. 저는 뭐 용돈 정도로다가 용돈 정도 받는 죽지 않을 만큼만 수준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고정 수입으로. 여기 네 명 다 근데 저도 뭐 직장이지만 뭐 되게 좀 특수한 직장이어 가지고 네 명 다 어쨌든 우리나라 평균 이하에 아, 평균 이하 평균만 이야기했어. 하위 5%일걸? 그냥 살고 있죠. 그러니까 네. 돈 버는 사람 중엔 하위 5%일걸? 그렇죠.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가난한데 비싼 스튜디오를 쓰고 있죠. 네. 네. 결혼정보 회사에 가면 굉장히 점수가 떨어지는. 딴 걸로 말해가 안 되나? 결혼정보 회사 가도? 아무튼 아니 고정 액수는 적은데 우리가 또 고정비용이 있잖아. 네, 쓰는 그렇죠. 생활비, 뭐 통신용, 차비 이러니까. 차비 왔다 갔다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밥 먹고 엔겔 지수가 또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지. 다. 목구멍이 포도처럼. 엔겔 지수. 한 달 쓴 거 쭉 내역 보면 다 먹은 거야.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았는데. 아니 그 말 있어요. 저 또 정도전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아, 정도전에 네. 보면 여말 선초 때, 고려말 조선초 때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 백성들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구멍이 전쟁보다 무섭다. 아, 목구멍이 이야. 전쟁보다 무섭다. 저희도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에요. 예. 아. 목구멍이 전쟁보다 무섭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치킨은 먹어야죠. 그치. 아. 먹긴 먹을 건데. 아니 그러면서 별로 이게 뭐 저축이나 뭐 집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좀 많이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 한 번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뭐 새로운 가정을 우리가 다 젊으니까 향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재테크는 꿈도 못 꾸죠. 서울에서 뭐 집 뭐 전세 얻으려고 해도 1억 5천, 2억은 있어야 1억 5천이 뭐야. 아, 그런 것들을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평범하신 분인데 나보고 어떻게 사회생활 3년 하면서 이걸 모으라는 말인가.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근데 뭐 좀 있으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결혼 정년기가 가까워오는데 사실 이제 제일 고민되는 거는 돈이 또 어쨌건 이제 또 남자로서 갖는 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집값을 보면은 정말 내가 모아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진짜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우리나라 집값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 아, 그거 봤습니다. 내가 봤어요? 전 세계 각 나라별로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달러라면 얼마지? 한 4천 달러. 아니요. 50만 달러. 50만 달러. 그러니까 브라질 뭐 미국. 그러니까 브라질, 미국, 뉴질랜드 뭐 이런 데 다 봤는데 엄청나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수영장에 한 두 개 정도 딸린 집을 살 수 있더라고요. 40만 달러. 40만 달러면. 근데 우리나라면 음마 아파트를 못 삽니다. 음마 아파트야 반값도 안 될 거야? 음마를 못 삽니다. 제 생각에 그 강남에 그냥 뭐 32평 아파트 정도 살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일단 집이 기본 3층에다가 가라지를 3개 정도 가질 수 있고 호수에다 집을 짓고 그 호수에다 데크를 지어서 보트를 타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 좋은데? 이야.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캔자스시티 같은 데 가잖아요. 캔자스시티? 미국에서도 사람 많이 안 사는데. 오하이오 막 이런데? 그돈 가지고 가잖아? 대지주가 될 수 있어. 대주지 아니야? 대지주가 될 수 있어. 농장 해놓고 헬리콥터로 농약 뿌리고 막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야? 허클베리 피네 모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찍을 수 빨리 해야겠다 나. 아니 거의 그 정도 돈 들고 오면 영웅 많아야 될걸? 와 영웅 뭐 뭐야 통역할 줄 아는 집사가 붙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아,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필리핀에도 사실 돈 조금 벌어서 필리핀 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집값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정치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오동왕님께서 경제전문가는 아니라서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아무튼 이런 돈들이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팩터잖아요. 크리티컬하죠. 네. 또 이제 크리스천들은 뭐 사실 이제 직장을 가진 어른들은 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성교헌금 하는 거 사실 큰 부담 아닐 수 있어요. 뭐 월급을 몇 백씩 받고 하면은 그 정도 떼는 게 물론 빠듯은 하겠지만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특별히 뭐 아직 직장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은 그렇죠. 학생이나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가 또 이제 뭐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1조도 떼야 되지, 뭐 맞아, 뭐 무슨 선교 구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할 게 되게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사는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한 달간 차비, 한 달간의 전화비. 한 달간의 식비는 거의 뭐 똔똔 뭐 매일같이 뭐 진짜 비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버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11조를 내면 나는 아예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왜냐면 내가 버는 만큼이 딱 1인 생활에 필요한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헌금을 잘 내고 또 헌금을 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없는 것이 약간 신앙의 척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무조건 헌금 많이 내야 되죠. 아,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면 교회를 이제 안 다니세요. 네. 아버지가 옛날에는 열심히 중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아버지 이게 약간 또 댓글 옛날 달렸잖아요. 폐륜 방송이라고. 아버지를 좀 팔면 아버지도 뭐 사실 또 그런 것 같거든. 나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정치를 한다거나 권력을 잡는다거나 남자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잘 없죠. 네. 뭐 회사에서 또 이렇게 뭐 부장, 차장, 뭐 임원 올라가는 거 아니면.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게 가능하단 말이지. 장로가 되고, 장로가 당회에 되고 들어가고 이런 거. 근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헌금을 1년에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하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성가대 대장을 맡긴다, 네. 뭐 교육부서 뭐 유년부 뭐 부장을 맡긴다 할 때 네. 그분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잘 이끌어가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헌금을 또 많이 내는 것도 필요하잖아. 뭐 교육부 이번에 수련회 하는데 뭐 헌금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찬조 얼마 하시고 그게 꼭 나쁘다고 보긴 어려운 게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이 뭐야 임명을 할 때 그걸 봐요. 왜냐면 돈이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얹혀놓으면 그치. 서로가 피곤한 거야. 왜냐면 부서는 항상 이렇게 하여던 관행대로 어떤 부장님이 이 타이밍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수련회 갈 때 얼마? 수련회 갈 때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어. 수련회 중에 간식 한 번은 부장님이. 뭐 이제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부장님도 내가 부장이 돼서 나도 마음은 얼마나 사주고 싶겠어. 그지. 근데 돈이 없는 거야 나도 현실적으로. 이게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진짜 정말 교회 맨 얼굴이다. 이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을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봐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교회에서조차도 돈이 많고 적음이 어떤 사실 뭐 장로든 평신도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권력 구조 아무튼 뭐 위계의 질서라고 되잖아. 직책을 맡길 수 있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집도 풍족치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런 거 저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역할을 못 맡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셔서 안 나가시더라고. 뭐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 교회가 돈에서 사실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그럼 오동왕님은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경험 비슷한 거 없어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뭐 안 믿으시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뭐 교회 재정에 관여하거나 뭐 그럴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11조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재정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1조를 다 하세요? 저는, 예, 뭐 저는 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네 방식이라고 하면 또 어떤 이거 좀 천천히 얘기하자. 일단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긴 합니다. 네. 저는 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돈을 벌지 않았을 때도 엄마가 제 이름으로 11조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해. 하다가 최근에 저는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방식대로 헌금을 하는데 네. 일단 안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얘기를 또 풀어가는 걸로. 11조를 축복이랑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라카펠러요? 그렇지. 뭐 라카펠러도 있고 우리 이제 우리 방송 안 듣고 이것만 들은 분은 라카펠러가 누군지 몰라. 라카펠러도 있고 록펠러면 록펠러 데이비드 초가 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데이비드 초님이 계신 교회에 딱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예. 외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그분이 이제 월드 라지스트 철치를 가보고 싶다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월드 라지스트 철치를 가보고 싶으시대. 아 부끄럽다. 네 그래서 여의도 후 가스펠 철치가 있다. 거기 데이비드 초 있지 않냐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라고. 네 그때는 이렇게 데이비드 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 이렇게 화려한 과거가 있는 분인지 사실 잘 몰랐거든. 그냥 좋은 분이다. 나도 그냥 엄청나게 진짜 큰 목사님 잘 그러니까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는 막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한 8년 8년 전이면 그럴 수 있지. 20대 초반에 저 어렸을 때인데 하여튼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날 이제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축복의 노다지였어요. 노다지. 축복의 노다지. 근데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막 이제 나열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11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또 이제 데이비드 초님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때 용돈 한 40만 원 받을 때였는데 30, 정도 받을 때였는데 이야. 거기서 내가 3, 4만 원이라도 뛰어서 정말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이제 그런 도전을 생각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아. 왔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단골 레퍼토리죠. 사실은 뭐 그 종교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에서 축복, 그러니까 11조와 현실적인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는. 맞아요. 그 이번에 뉴스엔조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펠로우십 아. 교회 등 90일 11조 내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오.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11조 냈는데 복 못 받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오. 복장사 떠네. 어, 11조를 쫙 내고 복장사. 야, 씨, 장난 아니다. 90일 동안 11조를 내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교회가 헌금한 11조를 100% 환불해주겠다. 환불해준다. 이거 뭐냐? 1544 응해. 아니 이거 이런 느낌이잖아. 딱 그거야. 100일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돈 굴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교회 100일 동안 11조를 쫙 받아. 90일이니까 90일 동안 진짜. 여기서 또 이렇게 돈놀이를 해가지고 이자를 먹고 다시 돌려주고 재테크 같은데? 복 못 받는 거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니까 복이 뭔가요? 복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그게 또 건가요? 개인의 그걸 맡기겠지. 그럼 이제 개인의 감사 제목을 적어와라 뭐 이렇게 하겠지. 아니, 이런 교회가 있어. 블레싱 멀천다이즈를 하고 있네요, 진짜. 아, 이야, 대단하다. 굉장하네요. 아니, 저는 그 11조를, 그 어릴 때는, 이제 제가 뭐냐, 20대가 되고, 때는 뭐 11조, 아, 그전에도 뭐 교회는 다녔으니까, 좀 혹시나 뭐 큰 돈을, 용돈을 크게 받거나 아니면 뭐 그랬으면 11조를 했는데, 20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 다니던 교회에 11조를 했죠. 사실 뭐 용돈을 당시에는 부모님께로 받는 입장인데 11조를 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복의 그런 개념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당시에 다녔던 교회가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고 이제 부흥회를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이제 뜨거우신 분들이 와가지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잘하면 복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그 얘기도 하잖아. 부흥사분들 보통 담임 목사 잘 섬기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 아, 항상 그걸 목표하죠.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그걸로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11조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조를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또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1조 월급의 10분의 1만 떼지 말고 뭐 누가 뭐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막 되게 막 예상하지 못한 더 많은 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득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뭐 9일조나 7일조 정도가 적당하며 맞아. 그리고 막 입을 크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막 돈을 많이 벌면은 절반을 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셔가지고 누진세네요. 누진세 진짜 누진세 하나님 나라는 알고 보니 11조는 누진세였다. 아 그래가지고 11조가 세금이야 기원이. 맞아요. 맞기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말에 감화가 돼가지고 조금 11조보다 조금 더 냈던 것 같아요. 더 냈다가 저도 이제 한동안 또 교회를 조금 막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생활을 하면은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11조를 안 하게 되고 낼 데가 없으니까. 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전교회 얘기인데 저 전교회에서는 또 한 푼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후리고 다녀. 역시 교회를 후리고 다녀. 플레이볼. 교회랑 밀당을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좀 약간 내 모양이 안 줄 거야. 전교회들에게는 살짝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밥도 많이 먹었는데 사실 거기서. 아, 저는 공간을 충내는 사람이었구나. 아까 그 월드 라지스트 처치에 가서 그 이제 그 명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좀 내다가 몇 달 안 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대학 때 하던 선교단체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찬양인도를 이렇게 경험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힘들어요, 사실. 네, 힘들죠. 힘들고 뭔가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은 그게 막 죄졌나? 아,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렇죠. 막 숨겨진 죄가 있나? 막. 내가 그 뭐 이 찬양인도를 기도로 더 준비하지 못했구나, 뭐 부족하구나, 뭐 이런 마음 들고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 캠퍼스 담당 간사님이 뭐 이제 뭐 찬양인도 하는 거 괜찮냐,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다가 11조 생활을 이제 네가 용돈 제가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용돈에서 11조 하고 있냐. 그래서 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래서 네가 기름 부으심이 없구나. 네가 그래서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없구나. 아, 네가 그래서 은혜가 없구나 너의 찬양에. 아, 그렇지. 아, 뭐, 저, 그 간사님 뭐, 여전히 존경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요새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요새도 교류합니다. 예, 네, 계속 교류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 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또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네. 약간의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 그 재정 생활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부부는 요거 있잖아. 거룩한 부담감. 아, 그렇죠. 아, 그런 이제 거룩한 이렇게 홀리 버든이 내 마음에 생기면서 아, 이제 11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도 제가 이제 11조를 계속 하긴 해요. 계속 하는데 이제 요즘에 하는 이유는 뭐 이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 일종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쵸. 온 것은 맞고 뭐 우리가 어쨌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두 다 살도록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혹은 뭐 대의를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떼어놓는 훈련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기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이만큼을 내면은 그지.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뭐 얼마로 돌려주시겠지, 300% 쳐서 돌려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나한테 훈련이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좋습니다.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재정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사실 뭐 3만 원 받으면은 3천 원씩 그래도 내는 훈련 해야지 나중에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뭐 300만 원 벌면은 30만 원을 낼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을 사실 자기 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는 훈련은...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 자체는 11조도 그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은 어떻게 좀 율법적으로 아 내가 이번 달에 안 냈으니까 뭐 축복을 덜 받겠네 그런 좀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도 적절히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좀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대원생 나눔에 100% 동의하고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헌금을 내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11조는 진짜로 법이야, 일종의. 율법이고 안 내면 죄를 진 거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판단 기준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사실 새벽기도 특세 같은 거 하면은 헌금 엄청 해요. 근데 저희 우리 교회는 헌금 나온 걸로 다 뭐 이렇게 가난한 자들 돕고 특별히 어디 후원 보내고 뭐 이러긴 하지만 내는 마음 자체가 우리 어머니가 내거나 권사님들 내는 그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재물 드리듯이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님 우리 아들 뭐 취직되게 해주세요. 군대에 있는데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 그런 바라는 마음이 많이 담겨서 드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저의 개인적인 이 그 재정 저한테 일어났던 재정적인 사건이라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얘기를 하나 해보자면 그걸로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돈에 그 돈과 교회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근데 그때 마침 그 선교 훈련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뭐 이게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막 기도 편지 돌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는 도중에 그 어느 분께서 어느 분이 아니라 어느 분들께서 네.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네네. 연락이 왔어요. 되게 감사하게. 그래서 아, 감사하다라고 100만 원을 딱 받고 그분들한테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계좌 이체했다는 문자를 딱 받자마자 받자마자 든 생각이 내가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헌금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제 또 까일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이성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거를 낼 줄 모르면 앞으로도 그 어떤 돈도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훈련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재정적인 훈련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일 텐데 내가 여기서 요만큼도 포기할 수 없으면 내가 앞으로 이 재정적인 훈련을 받는 거를 글로만 알고 그러니까 진짜 글로만 배우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만 원을 사실 그대로 냈어요. 100만 원 그대로 현금하고 마이너스 500인 상황에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 낸 거야. 바로 떠나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 전화해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는데 제가 그때 진짜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하나님이 필요하면 날 그 500원 주겠지. 그런 거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그 다음 날에 300에 사실 다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더라? 교육인적자원부였나? 그때 그 부서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과학, 교육과학기술부였나? 아무튼 거기서 돈이 남는다고 너 좀 돈 좀 주겠다고. 그래서 300만원 받고 뭐 나중에 또 똥똥 개최해가지고 그만 갔어요. 근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아, 이게 돈이 어차피 나한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액수가 얼마고 내가 뭘 내고 얼마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가 너무 유치한 생각이라는 게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고 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되게 크게 했었거든요. 제가 다 전에 다녔던 교회가 빚이 엄청 많은 상황인 거야. 막 몇 억씩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다들 건축 작정금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제가 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헌금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내가 안 할 순 없잖아.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사실 뭐 내가 이 건축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안 할 순 없잖아. 근데 대신에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Jesus touch my heart, heal and make me whole again. 그래서 MC 실버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다음 방송에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참아주시고 안 궁금한 분들은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재밌게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